이별은 눈물만 만들죠. 불행하길 바랬죠. 너무 힘들어서 못된 생각만 했었죠. 길었던 머리를 난 짧게 자르고 미련도 함께 버리려 했죠. 하지만 술에 취해 내게 전화하다가 헤어진 것도 잊은 채 사랑한다 하죠. 그대가 불행하길 바라는 여자죠. 다른 사랑에 상처받길 바라는 나쁜 여자죠. 나만큼 아프길 내가 그리워질 만큼만 시작은 쉽지 찾으려 했죠. 하지만 술에 취해